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7월의 마지막 행주질라 시간이네요. 7월 29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김상균입니다. 네,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요즘에 곳곳에 보면 무한리필, 뭐 무한정 드립니다, 뭐 이런 마케팅 기법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싼 값에 많이 사고 풍성히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그런 식당이나 뭐 가보면 와 이렇게도 남나 싶을 때도 있을 만큼 정말 무한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곳은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무한이라 그런지 지름별로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잖아요. 사랑도 무한히, 기쁨도 은혜도 무한하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최고인 거 아시지요?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내게 언제나 최고이신 하나님. 이렇게 7월을 서서히 마무리해가면서 지난 7월 이 한 달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었음을,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무한한 영광을 이제 우리가 드리면 어떨까요?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신 곳에,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인대 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높이며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소리 높여 우리가 두 손을 두고 찬양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그리고 나눠주시는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오늘 행복한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퇴근하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어디에 계세요?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어요? 샵 1069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함께 나눠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런 신청 찬양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행복한 초대석 시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극동 아트홀에서 장희영 사모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좀 알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희영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미리미리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2학기를 앞두고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 좀 배워보겠다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자녀들 같이 오셔도 됩니다. 신청하십시오. 문자로 자녀라고 쓰시고요. 성함과 또 참석 인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뭐 본격적으로 인터뷰 듣고 그때 신청하셔도 되니까 미리미리 신청곡들은 듣고 싶으신 찬양을 좀 남겨주십시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0분이 다 돼가는데 신청곡이 여러분 안 들어오면 안 되지요. 그치요? 생방송인데요. 자, 찬송 전해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찬송인데요.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어요. 마라나타 싱어즈의 찬양 전해드리고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Cause he ascribed and crowned.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는 월드비전 기숙학원에서 고123 여름방학 특강반과 수능 재도전 반수생반을 모집합니다. 교회가 있는 기숙학원에서 기도하고 도전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월드비전 기숙학원 031-871-8740. 영어로 교육하는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정효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하브로타 교육 방식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는 CCIS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016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문의는 031-753-01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로마 국제 크리스천 스쿨.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상처에는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부드럽게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터치 터치해. 다 같이 터치 터치. 상처에 부드럽게 메디 터치. 이런 터치 또 누가 처음? 일등제야.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상처에는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부드럽게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터치 터치해. 다 같이 터치 터치. 상처에 부드럽게 메디 터치. 이런 터치 또 누가 처음? 일등제야. 전세값 또 올려달래. 그래서 난 용인명지대 건영 아모리움폴에 계약했지. 축구장보다 두 배 반이나 넓은 힐링공원이랑 텃밭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아파트? 나도 서둘러야겠네. 조합원 모집 문의 1600-9940. 시행 용인 남동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유플러스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유플러스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유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유플러스 패밀리샵.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해요. 와, 여름이다. 와, 바다다. 엄마 뭐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시죠? 네, 생방송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문자 참여해주시거나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 마차를,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준비해 주셨고요.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0일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훈 목사님의 저서 열왕기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인사를 했죠. 아침 방송을 진행했던 송옥수 PD, 이제 울산으로 근무지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쉬운 마음을 여기까지 표현을 해주시네요. 잘 전달해 드릴게요. 그곳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전성희님. 조기 진통으로 한 달 반을 입원해서 지내면서요. 이 시간이면 저녁 식사 후 창가에서 뱃속아에게 주 은혜임을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딸이 태어났고요. 지금 저녁 먹이고 있어요. 라면서 주 은혜임을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 이름은 뭘까요?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차들이 막히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고 있어요.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과 가고 싶지만 못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5851 성도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번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에서 방콕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최고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집 늦둥이 오늘 100일이에요. 수고한 아내 조아랑 집사 태겸이 사랑한다 해주셨는데요. 이야, 100일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요. 배희성님께서 그의 생각 듣고 싶어요 신청했는데 들려주실 거죠 하셨는데 그럼요. 지금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신청하면 들려주시나요 하셨어요. 7907님 요즘에 이 고백이 힘이 됩니다. 더운 여름에 무거운 업무 그 중에 쉼이 되는 찬양 야베스에게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장혜영 사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초대에서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이지만 오늘 특별한 초대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마음 키우기라는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다라고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바로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하나교회 장혜영 사모님과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사모님을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의 신청도 이 시간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죠.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자녀라고 두 글자 쓰시고 여러분 성함과 교회 참석 인원 같이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 아트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날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함께하실 하나교회 장혜영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영 사모예요.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저녁 준비하시느라고 또 바쁘신 어머니도 계시고요. 네. 또 아이들 학원에서 또 데리고 오시면서 차 안에서 아. 주의도 주고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하시면서 알콩달콩 계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네. 자녀 교육 세미나 정말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혼자 아이를 키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녀를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녀 우리 함께 키우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우리 오기를 간절히 야, 기도합니다. 아니 처음 인사부터 벌써 세미나 빨리 오세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모님 하면은 벌써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첫 번째 책,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맞는다라는 네.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쓰고 나서부터. 그렇죠. 네, 각 교회, 학교, 뭐, 도서관, 곳곳에서 저를 부르셔가지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이게 사모님이 그런 책을 쓰시기까지. 네. 정말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사모님. 사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잡지사 기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나름 전문가로 그렇게 발돋움하고 있을 때 예. 미숙아를 낳은 거예요. 아, 그 몇 개월 만에 아이가 낳은 거예요? 뭐 두 달을 빨리 낳았으니까 아, 네. 네, 한 8주에서 10주 정도가 예. 발이 덜 차서 나왔죠. 그랬는데 낳자마자 아이가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고 네. 또 장이 이상하다, 폐가 이상하다, 뇌성마비 증세가 있다 그럴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35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세상에 또 다른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걸 보게 됐죠. 곁에서 보시고, 예. 네, 모르는 가정이지만 뭐 엄마 마음은 다 같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내가 잡지사 기자랑 이 아이 엄마랑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저는 두 가지를 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을 옮겼어요. 안방으로. 안방 직장에서. 네. 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항상 공부를 하고 또 그 배운 대로 또 현장에서 그렇게 직업을 갖기도 했는데 네. 막상 엄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고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무지함을 알게 예. 되면서 그렇다면 그 당시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네네. 예. 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첫 번째, 내가 아이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예. 그 아이가 저를 키우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또 사모님도 잘하시고.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책을 봤지만, 아들 승호군이죠. 네. 그렇죠. 아들이 잔병치레도 그렇게 또 많았다고. 그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네. 면역력이 약해서 그냥 보통 감기도 그냥 안 지나가요. 네. 그래서 그 면역력이 요즘 21세기 의학에서는 화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미 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면역력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었죠. 네. 그렇게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안방으로 직장을 옮기시고 네. 많이 자녀 때문에 배우셨지만 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되기 전까지는 주로 아예 건강 문제, 안전 문제. 그 제 아들은 뭐 그냥 모기에 물려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은 막 피부과를 가야 될 정도로 아. 이게 무슨 병인가 싶게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네. 또 뭐 그냥 유리에 뭐 애가 부딪혀서 다쳤는데 네. 그냥 보통 상처가 아니라 심각하게 뼈까지 드러나는 그런 이제 큰 상처를 입고 뭐 아이를 또 뭐 7시간 동안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한 가지 정도 겪을 일을 아이고. 저는 이 아이 한 명하고 예. 계속 겪어냈던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 발견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방법의 양육법 네. 이거는 뭐예요 핵심이? 핵심은 이 자녀는 날 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걸 제가 성경에서 알게 되죠. 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운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같은 그런 존재로 네. 날 때부터 하나님 속세기는 존재였다는 걸 애를 키우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을 속삭이는 존재. 네, 그래서 부모 속을 먼저 새기는 첫 번째가 낮과 밤을 가려서 잠을 거꾸로 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어린 아기 두신 분들은 부부가 서로 직장 생활 하시느라 아이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그 고생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러면 네.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세요. 그렇게 또 이제 성장을 해오면서 사실 승우군이 또 일반적이지 않은 또 삶을 학창시절을 보냈잖아요. 아, 그러게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기르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교육이라는 네. 그 말씀 교육을 했는데요. 아, 그럼 좀 잘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그렇죠. 예, 예. 어,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안 배운 애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중학교를 자퇴한다든지. 또 그냥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좀 잘 지내면 좋은데 네. 제 아들은 개구장이었어요. 어렸을 때 병치레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노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근데 되돌아보면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소하거나 또 때로는 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엄마 마음을 먼저 계속 크기를 키워주시는 일들을 알게 됐죠. 아니, 그런 일들을 딱 맞닥뜨렸을 그 당시에는 정말 당황되고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여지진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쵸? 항상 하나님을 먼저 원망했어요. 제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후회가 분명해요. 아. 참 신기하게요. 예. 평소에는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좀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나쁜 일이 생기면 영락없이 제일 먼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 먼저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네. 제정신이 들면 곧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자녀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구나. 그런데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네.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걸 아이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배우고 있어요. 그 사모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 엄마의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엄마 마음 키우기.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자녀교육 세미나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엄마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의 어떤 또 전제 조건이랄까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책에서. 먼저 엄마 자신이 엄마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 이런 잘못된 그렇죠. 등식이 성립돼 있어요. 그건 정말 거짓된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고 문제가 없을 때 네. 엄마들은 속기 쉬워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고요. 오히려 제 아이처럼 뭐 건강이면 건강, 안전이면 안전, 또 학교생활이면 학교생활,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엄마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가운데 저처럼 상한 마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컸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그렇죠. 또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가장한 교만이 또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근거도 없이 요즘 말하는 근자감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네 가지 마음밭의 종류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항상 제 마음 상태라는 걸 아이 상태를 통해서 보게 하셨죠.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또 아이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는.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사모님의 이제 이번 자녀교육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봤더니 부모가 먼저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만 그렇게 깨끗한 그릇과 신선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리 깨끗한 재료를 사다 놔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만들지 않고 먹지 않으면 냉장고에서도 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 요즘에 냉장고에 얼마나 균이 많은지 보이지 않지만 네. 그런 것처럼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이런 부모의 마음도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특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 받지 않으면 죄가 솟아나고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 마음밭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이고 좋은 걸 가르치고 무공의 상태에서 정말 유기농만 네. 뭐 영적으로도 유기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 특히 엄마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게 그냥 흘러넘쳐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렇게 갖게 되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먼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네.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네. 자, 이런 사모님이 깨달으신 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8월 13일 토요일이에요. 주말이지만 오전 10시부터 자녀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게 될 텐데. 자, 어떤 분들이 좀 이 세미나를 들었으면 하고 하세요. 먼저 첫 번째, 네. 모든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특히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님들은 둘 중에 한 분이라도 꼭 오셔요. 아.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해악은 엄마 아빠 사이가 나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쁘면 자녀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화가 잘 나요. 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뭐 대한민국이 요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그렇죠. 많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가 서로 무시하고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소한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알고 보면 그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성경적 근거는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지만 잠깐 네. 힌트를 드리면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 아빠 하와 엄마의 가정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들 가인의 분노입니다. 네. 이번 세미나 오시면요. 저희 가정에서 특히 제가 분노 조절을 어떻게 말씀으로 했는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녀의 연령대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자녀가 노여워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어린 자녀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노여워요. 그렇죠. 그러나 사춘기 자녀는 엄마가 자주 보이면 노여워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들을 여성인 엄마들이 먼저 그리고 아빠들이 함께 그렇게 자녀들을 도울 때 자녀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생 크기까지도 또 네. 거꾸로 또 부모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 크기까지도 하나님은 커다란 그림으로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세요. 아멘. 그 계획의 주인공이 되시고자 네. 우리 존경하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초대한 것으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또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세미나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자녀라고 쓰시고요. 여러분의 성함, 교회, 또 참석 인원 같이 남겨주시면 되는데 사모님 몇 월 며칠 몇시라고요? 네, 2016년 8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극동방송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네,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한 9시 40분까지는 오셔야지만 되고요.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선착순 지금 접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사모님 특별히 저희 극동방송 자녀교육 세미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 열심히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모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나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U+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U+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U+라면 LG 가족이십니다. U+ 패밀리샵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강동원의 아메리카노 루카스 9 당신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더 맛있는 커피를 구기압을 모르니까 구기압 추출로 더 깊고 진한 아메리카노 루카스 9 오늘부터 루카스 나인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 김치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지미 톡톡 김치톡 오이 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이오스 김치톡톡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대우야 면역력 챙겼어? 면역력 챙겼어? 미안합니다. 어머니, 면역력 챙기셨어요? 너 면역력 챙겼어? 여보, 면역력 챙겼지? 요즘 같은 땐 정관장으로 면역력 꼭 챙기세요. 믿을 수 있는 면역력, 정관장.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유플러스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유플러스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유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유플러스 패밀리샵. 대우야! 면역력 챙겼어? 면역력 챙겼어? 미안합니다. 어머니, 면역력 챙기셨어요? 너 면역력 챙겼어? 여보, 면역력 챙겼지? 요즘 같은 땐 정관장으로 면역력 꼭 챙기세요. 믿을 수 있는 면역력, 정관장.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노래하라.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가 가을의 문턱인 오는 9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열리는 이번 찬양합창제에는 강남대학교 합창단, 동서화합합창단, 방주교회 찬양대, 캐나다 시온선교합창단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대, 육군본부교회 찬양대, 지구촌교회 찬양대, 그리고 통일합창단 등 국내외 총 8개의 찬양대가 출연하며 지난 6월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가 펼쳐집니다. 1976년 극동방송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극동방송 찬양합창제는 국내외 최고 찬양대의 찬양을 한 곳에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개교회의 찬양대 발전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찬양합창의 진수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의 티켓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세종문화회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실 수 있으며 극동방송 홍보팀 서울전화 320-0500번, 02-3209-500번으로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극동방송 후원자 전파 선교사님들께는 티켓 금액의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기다리는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제31회 극동방송 찬양합창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을 맞아서 올해 참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찬양합창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토홀에서 열리는 자녀교육 세미나 장혜영 사모님과의 인터뷰를 함께 하셨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자녀라고 쓰시고요. 성함과 인원 몇 명인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냥 자녀라고만 보내주신 분들은 한 명으로 우선 저희가 등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됐습니다. 확인 문자 지금 생방송에는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생방송에 신청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요일에 약속도 있으시고 또 방송을 함께하면서 많은 또 은혜도 받으셨고 해주셨는데 저희 딸이 장신대 신대원 1학년 재학 중이에요. 자족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특하죠. 그리고 저의 아내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지금 경기도 안성에 가 있습니다. 더위 속에서 우리 주님 그 사역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딸 진아와 아내 안정미 아자아자 힘내라 사랑한데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야 이 멋진 남편이자 아빠시네요. 그렇죠. 아내분께서 정말 또 그리고 따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다고 보내주신 분들 많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지혜를 주옵소서 아쉬운 퇴직의 섭섭함이 떠나질 않아요 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와, 참 오랫동안 일하신 직장이라면 이 퇴직하는 그 마음 가볍지만은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또 길을 열고 계시는 거겠죠. 주님이 이끌어 주실 텐데 그런 헛헛한 마음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 잘 또 키워가시고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청년 연합 수련회가 어제부터였는데요. 어제는 강찬 전도사님 오셨었어요. 오늘 천관은 목사님 오시는데 저 부지런히 가고 있답니다. 정의원님 가서 은혜로운 시간 꼭 보내세요. 아셨지요? 오늘의 끝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시선 신청해 주신 분 오늘 정말 많으셨어요. 끝곡으로 준비했는데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서머 스페셜로 계속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저진라 서머 스페셜 제작진은 김상균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로 행복한 주말 주일 맞이하세요. 사랑.